쓸쓸한 거리에는 낙엽만큼 나의 지난 추억들이 쌓여 허탈한 가을바람 지나칠 때마다 허무하게 흩어지고 저물어가는 계절 끝에서 푸른 하늘만 봐도 알 수 없는 사랑 그 이별에 내가 서